심심이야 baby 바로 가득한 내 속에 가슴에 네 손을 대봐 두근거리는 걸 머릿속에 넘던 너의 세상에 걷돌던 내 지친 날 셀 수 있게 해준 너야 한 잔의 발만 끝에 경계선 없이 이제야 내가 차츰 평화롭게 미소를 짓네 어둠을 주던 커튼 걷어준 네 손길 눈앞에 네가 비춰 슬픈 밤은 지워져 아직까지 못해준 그 말 목이 메어 시큰한 그 말 누구보다 사랑해 오직 너와 나 Figure, 세상을 눈뜬 비춰 지쳐 쓰러질 때쯤 눈에 밟던 Venus 눈이 부셔 It feels like a dream so don't wake me up We so fly 날아갈래 to the sky 아무도 우릴 방해 못하도록 말이야 잡은 듯은 놓지 않을 거란 고백 전부 우릴 부러워할 거야 약속해 yeah. 이건 부탁이야 baby 내가 너만의 남자로 네 곁에 머물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중요한 건 너야 떠날까 봐 몹시 겁나 널 못 놔 어떻게든 지킬 거야 큰 돈과 좋은 차 없어도 만족해 특별한 너의 존재 그 무엇도 가늠이 안 돼 널 알고 만난 만큼 나는 뻑 빠졌지 꿈꿨던 작은 기쁨 너를 보면 그려져 그 말 목이 메어 시큰한 그 말 누구보다 사랑해 오직 너와 나 펼쳐본